사람에게. But to this day, it's always raining in my heart. 아직 기억나 네가 날 두고 떠난 그날. 가지 말라고 울면서 널 붙잡던 것도. 뒤돌아보면 지금은 살짝 창피해도 있잖아 지금 난